우리 마지막이 언제지 알지 못하더라도 행여 무슨 일이 생겼어 보지 못하더라도 내게 기대 기대 기대 내게 기대 기대 기대 내게 기대 기대 기대 내게 기대 내가 네 맘에 있다면 정말 내가 네 맘에 있다면 너가 어디에 있든 I will follow you 서로 위를 치여 살며 자주 못 봐도 서로에게 취해 잠을 청하며 꿈속에서 망설이지 말고 내게 기대 우리 이제 참아내고 있으니 좀만 더 힘내 꿈에서 깨어나더라도 정말 내가 네 맘에 있다면 너가 어디에 있든 I'll be there yeah. I'll be there 네 맘엔 항상 내가 있어 서로 힘들 때라면 더욱더 함께할게 my girl Oh girl 넌 나의 정답 힘들 때 손잡고 축 처진 어깨 토닥토닥 Sometimes 삶에 지쳐 힘들 때 내게로 와 우리 마지막이 언제지 알지 못하더라도 행여 무슨 일이 생겼어 보지 못하더라도 내게 기대 기대 기대 내게 기대 기대 기대 내게 기대 기대 기대 내게 기대 Though day 어깨로 쏠리는 너의 고개 잠시라도 쉴 곳이 내가 된다는 게 힘든 것들을 싹 다 잊게 해줬니까 행복이라 언제든 여기 비워둘게 누가 또 울렸어 못되게 굴었어 하나도 한 명도 빠짐없이 얘기해줘 이야기가 길어지더라도 밤새겠어 네 편이 되어줄게 기대 파이 베게로 I'll be there 네 맘엔 항상 내가 있어 서로 힘들 때라면 더욱더 함께할게 my girl Oh girl 넌 나의 정답 힘들 때 손잡고 축 처진 어깨 토닥토닥 Sometimes 삶에 지쳐 힘들 때 내게로 와 내게로 와 I know that it's so hard 나도 너와 똑같아 yeah. 어렵다는 걸 잘 알지만 알지만 서로를 바라보며 한 걸음씩 천천히 걸어와 왜 걱정하고 있어 오지도 않을 우리 마지막이 언제지 알지 못하더라도 행여 무슨 일이 생겼어 보지 못하더라도 내게 기대 기대 기대 내게 기대 기대 기대 내게 기대 기대 기대 내게 기대